시편 40편은 다윗의 다른 메시아 예언시와 같이 다윗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감사의 기도가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아주 특징적인 면모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분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술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고 헤롯과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기다리시면서 주님은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간구하심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놀라운 교훈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웅덩이고 수렁이라고 한 것은 진흙으로 가득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게 되는 늪수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흔들림 없고 빠짐이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이 미끄러져 가기만 하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부르는 새 노래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노래는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능력의 노래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구원의 노래, 저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는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능력의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은 마치 시편 1편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는 하는 말입니다. 누가 복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을 누린단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돌아보지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 소망도 구원도 기쁨도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광야의 유혹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것, 명예, 권력을 주님께서는 생각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제자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믿음은 한눈을 팔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신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게 다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 있는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생각이나 의도 없이 무작정 행동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많은 생각은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이어서 보면 5절 중반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윗은 그 많은 주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린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들어오는 죄의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려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가지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를 향해서.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자세죠. 이제 다윗은 모든 신앙 고백과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6절에서 10절이에요. 6절 말씀을 보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5절 이하에 인용되었습니다. 두 본문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70인용 성경을 그렇게 읽었기 때문인지 신약적인 해석을 주고 있는 것인지는 분명하게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둘 다 타당성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서 시편 우리가 읽은 40편 6절에서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를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는 말, 이 본문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면 이제 종이 자유의 신분을 얻었는데 히브리 종이죠. 자유의 신분을 얻었는데 이제 6년이 되어서 그때 자유를 얻지 않고 나는 종신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종이 되려고 하면 그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의식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말씀에 의해서 본문 6절을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귀를 뚫어서 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외적으로 행위적으로 번제 속죄제 드리고 제사 예물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발적이고 기쁨에 찬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주님께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을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히브리서 기자에 의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 확언되는데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만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성경에 이른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사람의 공경, 구원받지 못하는 수렁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곤경 속에서 이것이 제사와 예물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때예요. 그때 주님께서 자발적인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킵니다. 8절은 예수님께서 단지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순종한 게 아니라 그 법을 마음 중심에 두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8장 29절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이나 공경은 개인적인 일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항상 공동체 전체에 관련된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전체에게 알려져야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전체에게 공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깊은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것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입을 닫지 않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합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구원, 인자하심과 진리를 선포하고 숨기지 않는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보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질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그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 되심, 삶과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과 성품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역시 그 부르심을 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은 억압과 곤경에서의 구원을 하나님께 청원하고 대적들이 파멸될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11절에서 17절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온유하신 배려를 간구하십니다. 11절에요.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인자와 진리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것은 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주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시편 70편과 거의 동일한 본문입니다. 아마도 하나의 독립된 시로 쓴 것을 연결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야말로 무수한 셀 수 없는 이라고 나오죠. 무수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대로 나의 죄악이라고 하시는 것도 인류의 죄악이 다 그분께 전가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악으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다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일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머리털보다도 더 많다고 표현해도 그저 제한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표현할 길이 없죠. 13절 말씀 보십시오. 마치 내가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노의 잔을 마시는 동안에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이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는 참 중요합니다. 악한 자들이 다 멸하여지기를 구하는데 그 궁극적인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죠. 그것이 14절과 15절에 있는 간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는 자들은 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그는 16절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이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그 구원의 광대함을 알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외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17절 말씀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뿐 아니라 인생의 질고를 지고 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 없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알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주님이 나를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나 무수하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선포하게 하실런지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것 이거죠. 여기 17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순종과 헌신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순종과 헌신을 드러내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께서 드리신 순종과 그 기쁨에 하나님의 법을 그 중심 마음에 두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셔서 주여, 참으로 저희가 주 없이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인 것을 알고 주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지 그 생각을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간구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